우리 공화국에 대한 핵 선제 타격을 노린 미제와 남조선 괴뢰 호전광들의 무분별한 침략 전쟁 연습을 규탄하여 최근 오스트리아 위엔에 있는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청년 소조와 백두산 체스코 조선친선협회가 각각 성명을 발표했습니다.